일어나요 우리 자기 부시시한 얼굴을 하고 내게 웃는 입맞춤하는 널 상상해봐 난 먹어요 나의 사랑 한 컵만 내 요리를 꺼내면 널 부른 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나 행복